이 어둠이 오기 전에 나를 데려가 주오. 장밋빛 흘린 저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오.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해주오.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. 이 세상 모든 행복이 나의 마음 속에서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영원하니까.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해주오.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. 이 세상 모든 행복이 나의 마음 속에서 언제까지나 영원하니까.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해주오.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